Yeah.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.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. 너무 초라해 now, 널 많이 좋아해 now, but 네가 떠난 후 바라나는 내 눈엔 노랗게 매우 보여. 그댄 어딨어? 아파해요 나 여기서.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. 사실에 목이 제이드 나 좁을 줄만 알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는 외면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라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 내 맘에 Yeah.